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Hut, code. Hut, code. Hut, 2, 3, Scouts 4. Scouts Code. Hut, code. Hut, hut, 2, 3, 4. Yes, sir. Hut, 2, 3, 4. Duty. Armed and ready. Yes. Armed. Hut, 4, 2, 3, porting in.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Captain Timo.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뇌를 말캉말캉하고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SBL의 저는 진행자 티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방송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예, 촉수 씨랑 닥터 킴비에이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킴비에이 씨 오늘 변태하고 좋았어요. 촉수 씨 뭔가 좀 지쳐 보이는데 폭염 때문에 그래요? 요새 또 폭염이다 보니까 힘이 많이 없고 곧 있으면 시험 준비인데 그 때문에 지금 기운이 빵빵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킴비에이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책을 반납을 했거든요. 네. 그 제가 읽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음란한 네. 제목들을 같은 그 책들 말이죠. 금단의 책들. 음란하다니요. 네. 우리의 양서죠, 사실. 네, 양서인데. 네. 이 방송을 살찌우는 얼마나 좋은 양서들입니까?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반납하고 다시 빌리러 도서관에 갔는데 네. 이게 반납이랑 대여가 좀 그게 트러블이 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빌리고 보여주고 하는데 그 책들이 어디 보통 책들입니까? 그게? 제목들이 되게 음란하죠. 예. 지금도 보면 옆에 있는 책이 불륜의 왕실사인데 예. 제 또래 사서한테 그 여자인데 몇 한 대여섯 권씩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려니까 한번 같이 읽자 해보시지. 어휴 제가 차마 이게 차마 그건 못하겠죠? 아니 그거는 범죄죠. 뭐 아무튼 근황 인사는 마치고 네 오늘 그럼 어떤 강의 해주실 거예요? 그 09년도에 했던 드라마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천추태후라고? 아, 천추태후. 얼핏 최시라 씨가 나온 거 말고는 딱히 기억이 안 났어요. 저도 최시라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 드라마가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진취적이고 뭐 주체적인 알파벌. 예, 그런 여성상이 뭐 잘 드러난 그런 드라마였는데 태후가 최전방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막 그런 막 네, 그런 뭐 장면이 있었죠. 그런 그런 유의 알파걸 드라마였는데 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게 엄청난 왜곡 덩어리 드라마였다는 게 문제였죠. 아무래도 우리가 방송하려고 한 거 보니까 천추태후가 사실은 되게 밤의 제왕이고 막 물란하고 다른 의미로 주체적이고 예, 정말 주체적이었죠. 예. 네,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던 건가요? 아, 그렇죠. 아주 열정적이었죠. 예, 아주 그럼 열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희대의 비치였습니다. 희대의 비치? 예. 예,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천추태후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동생? 예. 여동생이요. 누구죠? 헌정왕후라고 있었는데, 네, 예, 이게 또 언니뿐만 아니라 이 동생인 헌정왕후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 아주 대단했다는 건 아마 우리가 방송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대단했다는 거겠죠. 예, 스고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스고이 됐네. 예, 예. 아, 소데스가. 예, 이래서 오늘은 이 바로 이 엄청난 자매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조선 시대로 넘어가서 태종 이방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방원이 왕이 된 그 진짜 이유가 또 아주 엄청난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간단히 얘기를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우리의 역사에 있던 숨겨진 비화들을 알아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천추태후에 대해서 공부해 보죠. 예, 그렇죠. 예. 아, 이게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근친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예. 아주 많았죠. 근친혼 하면은 뭐 고대 왕조에서는 왕실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시킨다는 네. 그런 명분이었죠. 네. 어쨌든 고려도 그런 식의 근친혼이 많았는데 이 천추태후와 헌정왕후 두 자매는 이 한 명의 왕을 모셨는데 둘이서 한 명을요? 예, 그렇죠. 오호. 당신 흔한 일이었어요. 예. 자. 어쨌든 이 자 밥을 드신 분이 바로 네. 이 두 자매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아. 막장인데. 재밌는 관계네요. 망간가요? 뭐 그 당시에는 근친혼이 많았으니까 뭐 네. 흔한 일이었죠. 뭐 어쨌든 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 네. 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쭉 갔으면은 그냥 간란한 가정이지 그냥 예예 예, 그냥 흔한 그 고대 고려의 근친혼이었겠구나 싶었는데 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왕이 오래 못 살았어요. 이 사촌 오빠가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이 예 남편이자 사촌 오빠가 과부가 됐겠군요. 예, 이 과부들이 이 과부 그러니까 전 선왕의 비들이 왕이 죽고 나면은 이제 별궁에 가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평생을 과부로 사는 거죠. 예 외로움에 떨면서 예 그렇죠. 그랬어야만 했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은 그런 문제를 공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부터 바로 본격적인 막장 드라마를 이제 스타트하려고 해보는데. 네. 예, 사촌 오빠가 죽고 그리고 다음 왕은 자기들의 친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친동생이. 친동생. 전 왕의 부인이었는데 친동생이 이제 왕이 됐어. 그러면 예. 진짜 앞으로 거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선왕의 비이자. 예, 차, 지금 왕의 오빠, 예, 누난데. 누난데. 예.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예. 단 하나 빼고. 단 하나. 예, 단 하나. 하나. 예. 그게 무엇일까요? MC 티모의 변태 극장. 아, 모든 것이 여유롭고 풍족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구늘. 단 하나, 이 단 하나가 부족할 뿐인데 어찌 외롭단 말이냐. 하! 아니 누가 이 야한 밤에 한숨을 쉰단 말인가. 도대체 저 한숨을 쉬는 주인은 누구냐? 저 담 넘어 기거하시는 전추태우님의 소리입니다. 아니 일국의 모호께서 뭐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한숨을 쉬신단 말인가? 아직 스물이 되지 않았는데 선왕께서 붕어하셔서 많이 적적하신가 봅니다. 아니 뭐라고? 스물이 되기 전에 가부가 되었단 말이냐? 아니 그렇다면 많이 외롭겠구나. 나라의 근심이야. 내 그 근심을 이 몸을 불살라서 치료하고 말기라. 예, 이게 지금 이 스물이 되기 전에 과부하 되었다고. 그럼 외롭겠네 하면서 접근하는 이 양아치 새끼가 바로 김치향입니다. 김치향이요? 예, 그 유명한 김치향이죠. 아, 예, 쉽게 얘기하면 요놈은 그냥 한량이에요. 그냥 할 거 없이 지냈다 이설이죠. 예, 예, 날라리였는데 진짜 네. 날라리였습니다. 예, 오늘날의 날라리랑 똑같아요. 예, 제비. 예,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보면은 막 사회적으로 무슨 어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척을 하거나 막 그런 거를 포장으로 해서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죠. 예, 이 고려 당시에는 고려가 이제 불교가 국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님으로? 예, 스님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며 접근을 한 다음 목적을 이루는 그런 날라리였는데. 예, 그냥 뭐 패션인데요, 그냥 중 패션. 예, 이 놈이 이번에는 그 예. 타겟을 거물로 잡은 거죠. 아 근데 일국의 왕후 그러니까 전 선왕의 비였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웠나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교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안심하고 넣어줬구나. 아 그렇죠. 이제 목탁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아 여기 근심이 있어서 같은데 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목탁을 두들길 줄 알았지 다른 목탁을 두들길 줄 몰랐던 거지. 그렇지. 다른 목탁은 아 그 목탁은 잘 두드렸지.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이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예. 이 김치향은 이 날라리 생활로 갈고 닦은 이 스킬로 능수능란하게 이 천추태후를 이렇게 아주 예, 조련을 했고 녹인 거죠. 예. 천추태후는 이 엄청난 김치향의 이 스킬에 완전히 그냥 녹아나 버립니다. 예. 그럼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무래도 선왕이 비고 이제 지금 왕의 누나인데 예. 다른 남자랑 가부가 돼서 놀아난 거잖아요. 이런 왕이 얼마나 고심이 이 컸겠습니까? 예, 왕이 알지 않겠습니까? 예, 왕이 알 수밖에 없죠. 그게 어디 예. 새어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뒀는데 예. 왕이 알고 났는데 예, 알았어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신분이 신분이다 보니까 건들 수가 없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선왕에 비해 뭐 지 누나니까 예. 그래서 귀향을 보내는데 아주 예. 형식적인 귀향만 보냅니다. 그냥 김치향만 좀 멀리 예, 예, 보내버린 거죠. 그냥 떼놓으면은 그냥 떼놓기만 한 거예요. 그냥 예, 그 이상은 안 보여주기식 행정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전반전은 마무리가 되고 아, 후반전이 또 있나요? 아 후반전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예. 그 여동생 헌정왕후를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헌정왕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 이 여동생 헌정왕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태몽을 꿉니다. 과부가요? 예, 태몽을 꿔요. 과부가요? 예, 과부가 태몽을 꿨는데 얼마나 이게 예 망측한 일입니까? 예, 자기 입장에서 되게 망측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자기 집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욱입니다. 왕욱? 예. 누군가요? 이 왕욱은 태조, 예, 태조 왕건의 아홉 번째 아들이자 자신의 작은 아버지, 숙부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왕실의 큰 어른이네요. 예, 완전 큰 어른이죠. 왕족이네요, 진짜. 예, 진짜 왕족이죠. 완전 직계니까. 예. 어쨌든 이 작은 아버지가 자기 집을 들르니까 이제 헌정왕후가 물어봤죠. 아, 숙부님, 제가 과부인데 태몽을 꿔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태몽이 맞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왕실 예. 큰어른인데. 왕옥도 이제 왕실 큰어들이 큰 어른이고. 예, 아유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쉰이 넘은 그런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연륜을 네. 바탕으로 해서 이 꿈 해몽을 예, 해줬고 해몽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뭐라 예. 해줬나요? 말 그대로 예, 그것은 태몽이 맞고 그리고 왕옥께서 낳으실 그 아드님께서는. 예, 제왕이 되실 그런 태몽입니다. 제왕. 예, 제왕이죠. 심지어 과부가 낳은 아들이 제왕. 예, 과부가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왕까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예, 뭐 태몽을 해줬으니까. 태몽을 예, 해줬으니까. 꿈풀이를 이제. 해줬으니까 예, 이 이후로 헌정왕과 왕옥은 아주 친해집니다. 네, 남녀가 이제 친해져서 자주 만나다 보면은 예, 그 데이트도 하고 예, 예 그런 거죠. 이 이제 그 다음 일은. 제가 직접 보고 있는 책을 참조를 그냥 직접 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불륜의 왕실사죠? 예, 예. 이게 아주 국문학과 교수님이 쓰신 거라서 아주 필력이 죽여주시는데. 예. 그냥 들어보죠. 소제목과 첫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소제목. 숙부이기 전에 남자였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예, 첫 줄. 남녀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아, 그렇죠. 딱 감이 오네. 예, 예. 감이 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진짜. 그 문제가 생겼군요. 예,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과부가 임신했으면. 예. 이게, 얘는 참, 그래. 이게 여고생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고생 나이에 갑자기 지 나이에 3배쯤 되는 숙부랑 그 사이에 애가 생겼어. 완전히 패닉인 거였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애를 안 낳으려고 패는 점점 불러오는데. 그래서 이제 네. 임신 이제 만삭이 됐을 때 이제 막 자살하겠다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이 애는 낳을 수 없다고 막 얘는 낳을 수 없어 하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막 자기 집 앞에다 장작 쌓아놓고 불 질러놓고 이제 자살한다고 막 이제 난리까지 쳤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산통이 와버립니다. 아 그래서 결국 애 산통이 오면 애는 낳아야죠. 예 그래서 급히 그렇게 구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극심한 스트레스랑 그런 몸의 무리 때문에 애를 낳자마자 죽고 말죠. 아이고 아이고. 이 연이은 자기 여자 형제들의 이런 막장 드라마를 접한 이 왕은 오죽했겠습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건 진짜. 진짜 가관이군요. 가관. 네, 가관이죠. 참 아마 왕도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인데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지 누나 동생들이 아주 쌍으로 그 짓을 하고 댕기니까. 아유, 불타는 로맨스야. 예. 어쨌든 근데 이 낳은 사람도 자신의 그 왕실의 큰어른 아닙니까? 네, 뭐 벌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얘도 김치향이랑 똑같이 형식적인 유배만 보냅니다. 물론 애랑 아버지를 떼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보냈죠. 그래도 인간적이긴 했네. 나중에 배려가 한 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예, 예. 왕후과 뭐 헌정왕후의 로맨스는 끝인가요? 이렇게? 예,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전반전이 있었잖아요. 예, 후반전이 있죠. 아직 후반전이 남았죠. 예, 예. 이게 참 요이 지금 왕 그러니까. 예. 천추태후의 동생이죠. 네. 얘가 오래 살았으면은 아마 후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얘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 집안 단명한 집안이었네. 네.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천추태후의 아들, 심지어 천추태후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제 진짜 거칠 것 없이 김치향 예. 불러서 노는 거죠. 예. 목종이에요, 목종 그게. 효자이자 호구였는데. 예. 그러니까 완전 이제 태후가 된 거죠. 완전히 넘버 원이 됩니다. 건들 수가 없으니까 김치향을 마음껏 불렀을 테고 기왕가 예. 있던 김치향을. 예. 김치향이 그 놀다 보니까. 또 덜 커서 애가 생겼겠죠? 예, 엄청났죠 그냥. 예. 그냥 눈치 볼 것도 없이 대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했어, 사랑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생겼겠죠? 그렇죠. 예, 애가 생겼겠죠? 네. 근데 이게 또 태우가 된 다음, 1인자가 된 다음에 애가 생기니까 또 욕심이 이제, 생긴 예, 거지. 예, 이 새끼들이 거칠 게 없는 겁니다. 애칭김에 이걸 왕으로 삼아보자. 지 아들이 왕인데? 예. 그거 때려치고. 그 왕을 죽이고. 자기들 애를 왕으로 세우자. 정신 나간 사람이 예, 무슨 왕이 무슨 결국 이거를 참지 못한 신하들이 강조를 불러서 이 김치향과 그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죽여버리는 걸로 그들의 그런 로맨스는 후반전은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참 웃긴 게 이게 또 강조가 기타를 없앤다고 목종을 죽였거든요. 네. 근데 천추태후는 또 살려놔가지고 얘는 목숨을 또 끝까지 부지를 해서 천수를 누리고 죽습니다. 참 목종은 엄마 불쌍한 잘못, 왕이에요. 엄마 잘못 있어가지고 어쨌든 졸지에 뭐. 왕위 쫓겨나고 죽고 이게 뭔 죄입니까? 더 네? 웃긴 거는 이거를 통해서 그다음 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즉위한 왕 이 왕이 왕후의 아들입니다. 아, 그 제왕? 예, 예. 제왕이요. 불륜의 제왕? 예. 참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왕후의 이 해봉이 딱 맞았던 거죠. 네, 뭐 이렇게 고려를 마치면서 마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두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두 명 봤잖아요. 김치향이랑 왕후. 둘 다 적당히 쓰레기인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엔 누가 더 쓰레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김치향이 좀 더 쓰레기인 게 네. 우선 근본이 왕후군 그래도 왕족이고 뭐 그렇게 좀 목적 자체가 뭐 불순하지 않았는데 김치향 우선 목적이 있었고 우선 또 양아치고 또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서는 왕을 또 왕인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들이 아니었죠, 걔는. 아, 그랬나. 자기 아들을 왕위로 세우려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양아치였다 훨씬 더. 그렇죠. 여러 행위로 봤을 때. 네, 뭐 김계 씨는. 아니, 비교할 수 없지. 김치향이 양아치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영모를 그냥 딱 제외하고 순수 남녀 간의 그런 것만 봐도 왕옥 자체는 로맨스 빠빠죠. 예, 그러니까 별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흑심을 품고 가가지고 산삼보다 고삼이지 하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러워요. 네. 근데 이 김치향은 아예 처음부터 스물이 되기 전에 과부가 되었다고 이러면서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개입니까 이게. 예, 아무튼 우리 그럼 결론은 김치향이 더 개인 걸로. 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넘겨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이방원이랑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송 좀 최초로 저희가 의도했던 걸 시간 내에 하지 못하는 방송이 됐는데 반성해야 할 요지를 느끼지 않아요? 면목이 없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간을 좀 더 줄이도록 해요. 이게 제 지식이 한번 또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 주체를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사실 말의 곳간은 열리면은 끊이질 않으니까. 아유, 그건 인정해야죠.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뭐 죄송해요. 초수 씨는 뭐 오늘 어땠어요? 뭐 초과라기보다는 뭔가 나오려다가 더 끊긴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괜히 다음 화를 더 듣게 만들고픈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생각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은 3초 이상 이런 공허한 아무 소리 없는 게 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NG가 아닌가? 이것도 NG네. 오늘 좀 다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네, 네. 날씨가 그렇잖아요 좀. 네, 폭염 때문에 다 맛이 간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방송은 이방원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볼게요.